이웃 간의 친구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 또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마 서로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요. 조금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해 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함께 할 때 평안과 화평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 그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상큼한 오프 첫 찬양 원웨이 싱어즈 음성으로 물든 동산 함께 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친구 간에 조금은 더 배려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네, 화평케 하는 자, 사랑을 먼저 전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아, 정말 이런 사람은 누구나 되고 싶을 것 같은데 가끔은요,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할 수 있도록 그 힘과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꾸며가는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할게요. 목요일 상큼한 오후와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계속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 읽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오늘은 시편 115편, 116편, 117편 세 장의 말씀 함께 읽는 날이에요. 말씀과 찬양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풍덩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정말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그 깊이와 그 감사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경숙 선배님 평안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신청할게요.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엄진순 선배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예배드림으로 심고 헌신과 봉사로 심게 하심, 또 기도로 심게 하심 감사드리면서 반드시 응답받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큼한 오빠 함께하고 있어요. 남기셨네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 말씀 기억해봅니다. 이정민 선교님 시편 113편 3절의 말씀 나누시면서 오늘 친정엄마의 생신이라고요. 축하해주세요. 남기셨어요. 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늘도 상큼한 오후 사랑합니다. 우리 7367번님 그리고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함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신 주의 은혜 바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헤마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단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큰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알아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을 그분은 다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신청곡을 함께 했습니다. 마커스의 음성으로 주한혜인이 나에게 찬송 함께 했어요. 상큼한 오후 목요일 썸머 스페셜 찬양으로 꾸며갑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복승하 성도님, 더운 날씨지만 살랑살랑 조금씩 불어오는 바람이 참 감사하네요. 방학해서 아이들과 부대끼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음에 오히려 감사가 되네요. 사연 남기셨어요. 네, 아무래도 방학하면 우리 아이들은 참 좋은데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또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또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챙길 일들이 많아지시죠. 그럼에도 함께할 수 있음, 친밀해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네요. 네, 아이들도요. 엄마와 또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후에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신청곡도 많은 곡들 보내주고 계신데 혹시 오늘 못 들려드린 찬양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신청곡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박근진 권태일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광고 후에 함께할게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밤에 touch it, touch it, baby, touch it. Touch it.

상큼한 오후 목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잠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할게요.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가 8월 13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고요.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2320-0114번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거나 50원, 네,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는 카톡으로 자녀라고 적어주시고요. 성함과 교회 그리고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자녀들 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맞이하잖아요.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톡 그리고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네, 함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지미선의 음성으로 할렐루야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평안함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안나였습니다. 품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내가 없어주고 있나?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 번쯤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나 주시고 나보